안녕하세요. 아하 정오에 만나요.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제시리입니다. 아, 오늘은 건강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선우영식 목사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잠깐 음악 네,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조금 더 얘기를 좀 더 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심부세택이라는 것은 뭔가 아니 교감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갑자기 뭐 저기 누가 나를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방어해야겠구나. 네. 뭐 싸우든지 방어하든지 도망하든지 하면 좀 텐션 받잖아요. 네네. 이거 위험하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되면 눈동자가 커져요. 네. 그다음에 숨이 가빠져요. 네. 어떻게 내려가? 걱정스러우니까 텐션 그렇죠. 받으니까 네. 그 다음에 혈압이 높아져요. 네. 왜냐하면 그 혈관이 심부세되게 하면 유축이 돼요. 네. 그 혈압이 높아져요. 네. 그렇잖아요. 혈관이 다이아메터가 일정한데. 그럼 혈압이 높아질 때는 혈관이 축소되기 때문에 그럼요. 혈압이 높아지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혈압이 높다는 것은 혈관이 신경을 위해서 교감 신경을 해서 축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축소 신경이 관계 없더라도 하더라도. 이 콜레스테롤이 이 내벽을 자꾸 이렇게 네. 쌓으면 저절로 좁아지잖아요. 좁아져서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아,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이나 이런 생활 습관에서 그 혈관이 축소되지 않게 좁아지지 그렇죠. 않게 네. 피를 맑게 하는 어떤 그쪽의 음식을 네. 많이 먹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네.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하여간에 네. 지금은 이 심퍼세틱에 대한 노블 지금 교감신경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 교감신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싸운다든가 쉽게 얘기하면 분분자도 네. 커지고 또 저기 혈관에 있는 신경이 막 응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좁아지니까 혈압이 높아지고 네. 숨도 가빠지고 네. 막 열도 나고 네, 그렇죠. 긴장하잖아요. 이게 교감신경이에요. 아, 네. 근데 반대가 부교감신경이거든요. 네. 예? 부교감신경은 뭐냐면 반대예요. 릴렉스하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네. 그럼 뭐 혈압도 내려가고 그리고 뭐 눈도 그냥 졸리는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요. 네. 다 반대예요.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을 내가 말씀을 드려요. 더 있지만 네. 이 정도만 해도 네, 될 건 거고. 네. 이 정도만 해도 저희들 뭐 네. 의대 나온 느낌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 프레임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아, 네. 이제 하나하나 이제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네. 구체적으로 기능과 네. 뭐 하는 거를 너무 돼요. 어려워요 목사님. 아, 어려운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어디 아픈 거 거기 어떻게 아픈가 이런 것만 그냥 얘기해 주시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네. 의대생들 공부하는 거를 그 몇 년에 거쳐서 공부한 거를 저는 잠깐 몇, 네. 몇 분에 대해 설명을 들으려니까. 뭐 간단합니다. 이제 나 지금 이제 프레임이 돼서 그렇지 네.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재밌어요. 예. 네. 그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 들어본 거고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제 네. 쉬워요. 그래서 네. 한 가지만 이제 기본적인 것에서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프레임 대가 끝나는 것인데 네. 그건 이제 스파이널 리플렉스라고 해서 네. 척추 반사작용이 있어요. 척추 반사작용이요? 예. 예. 영어로는 스파이널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척추의 반사.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우리가 이제 어떤 데 이제 갑자기 이제 뭐 국을 끓이다가 뜨겁잖아요. 네. 뜨거우면 뜨겁구나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 뜨거워. 뜨거워 하고 잡을 때 이게 손을 잡히잖아요. 네네. 그게 반사작용. 그게 반사작용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모든 그 센서리, 감각은 전부 척추든지 말초든지 올라가가지고 뇌까지 올라가야 돼요. 네. 뇌에 올라가지고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건 덥구나, 뜨겁구나, 피해야 되는구나. 이걸 빨리 해가지고 명령을 내는 거예요. 네. 아, 손을 잡아 당겨. 네. 그럼 피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작스러운 일들은요. 네. 뇌까지 올라가면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손을 탁 댔는데 아 뜨거워 그러면 손에서 그 서비클 나보거든요. 네. 예, 목에 있는 신경이에요. 그러면은 뇌까지 올 물론 여기서 목에서 뇌까지는 짧지만 더 짧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까지 안 올라가고 뇌까지 안 올라가고 척추 신경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네. 아 빨리 손 끌어들여 명령을 내려. 네. 다 뇌에서 하는데 갑작스러워 그런 경우는 밑에서 뇌에서 저기 척추에서 척추에서 나와서 척추에서 그냥 명령을 받는 거예요. 보통은 뇌에서 명령을 받아요. 네. 그게 뭐 리플렉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테스트를 해보느냐 이제 그러면 여기 그 반사작용 이것이 네. 제대로 모터 너브의 펑션이 제대로 됐느냐 네.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슬개골 반사가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슬개골. 여기 무릎에 슬개골요? 슬개골 있잖아요. 네. 네네네. 조금만 이게 무슨 디스크 같은 게 여기 무릎 앞에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의자 앉으면 이제 그 의자가 이렇게 고무망치 같은 걸로 하죠. 그래서 네. 탁 치잖아요. 네. 탁 치면은 어떻게 병원에 가면 제가 관절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네. 그렇게 검사를 네. 하더라고요. 그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망치로 쳐갖고 그치. 검사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모터 펑션 네. 신경의 모터가 이게 제대로 됐는가 이걸 테스트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테스트였구나. 테스트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탁 치면은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잖아요. 예. 네. 이건 너무 빨라가지고 뇌까지 못 올라가요. 아. 그거 보고서 반사작용이라고. 아. 근데 반사가 뇌까지 가지 않고 네네, 척추에서 네. 척추에서 그냥 금방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해결하는 해결. 거.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 뭐. 그래서 척추 반사작용이. 척추 반사작용이래. 척추에서 바로 해결돼서 예, 척추 예, 반사작용이. 예. 한 얘가 네. 이 슬개골 반사. 이거 네. 슬개골이거든요. 버텨. 네네. 이 본을 이제 밑에를 탁 치면은 탁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 얘기입니다. 옛날에 건강 진단 받으러 갔더니 네. GP가 그 검사를 하더라고요. 네. 아, 이게. 척추 반사작용이 예. 척추에서 해결돼서 맞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올라가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크레니얼 러브 12쌍에 있는 뇌에서 중추신경 뇌에서 나온 12가지 신경 네. 하나만 제외하고 전부 11가지가 얼굴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조금 이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11가지 신경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실 거죠? 네. 근데 네. 이게 많아서 그럼 설명하시기 전에 잠깐 찬양 듣고 네. 또 그러시죠? 네. 네. 찬양 듣겠습니다. 네. 영원히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11가지 신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첫 번째 어떤 신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나요? 제점에 이제 신경이 이제 우리 뇌가 말이죠. 네. 이 반구로 됐어요. 뇌가 네, 그냥 네. 하나 둥그란 것이 아니라 네. 반개짜리 반개짜리가 붙어 있는데 가운데 좀 뭐 들어 있어요. 네, 딱 호두하고 똑같이 생겼네요. 예, 네. 호두는 그래서 비슷하죠. 네. 예, 호두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뭐 반개 붙어 있다. 네. 동그란 건 하나가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헤미스피어. 헤미는 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스피어는 둥그랗단 말이에요. 네. 반쪽 둥그란 거. 반쪽. 왼쪽 반쪽 둥그란 거, 오른쪽 반쪽 둥그란 거 아주 합쳤는데 가운데 좀 뭐 들어 있어요. 네. 그 헤미스피어라고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레프트 헤미스피어 왼쪽 반구 머리. 라이트 헤미스피어 오른쪽 반구 머리. 저기 브레인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래 가지고 그 가운데에 이제 제일 굽이 그다음에 있는 것이 뭔가 뭐 지난 말씀드렸죠? 프론탈. 네. 앞에 앞뇌. 앞뇌. 뭐 옆 저게 뭐 후뇌 네. 뭐 템포랄 옆에 측두엽. 옆이라는 거는 이제 그 예, 저기 브레인이 두부처럼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처럼 한 네. 조각 한 조각이 붙어가지고서 네. 이렇게 반구를 네. 형성하기 때문에 네. 예, 반쪽도 그냥 반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이렇게 구획구획이 나눠서 붙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네. 옆은 로브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 덩어리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 있는데 제일 위에가 뭐 있는가 하니 우리 앞에 제 앞에 얼굴에 보면 코가 있잖아요. 코가 제일 높이 올라 있는 거군요. 예, 그것이 뇌 속에서 우리는 보면 눈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네. 눈이 위에 있고 코가 밑에 있는데 네. 이 뇌에서는 코에 있는 신경이 먼저 위에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뭐 올팩토리 취신경이에요. 예. 취신경이 이렇게 무슨 저기 무슨 잠자리에 눈처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네. 취신경. 네. 그다음 밑에가 시신경. 시신경. 거꾸로 돼 있어요. 우리 앞에서 보면 코가 밑인데 여기 위에는 뇌 안에서는 코가 코의 신경이 먼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가 이제 눈 시신경. 예. 근데 눈 시신경 중에서도 보는 거 본다는 뭐예요? 센서리 넘어요. 네. 본다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시신경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동안신경. 동안신경. 동안이라는 눈이란 말이에요. 눈동자. 예. 눈동자가 신경이 모터예요. 모터. 예. 그래가지고서 그래 모터 신경이 네. 이제 뭐 누가 있으면 지금 왼쪽으로 보라 네.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 보라 하면 오른쪽 보고 네. 위에 잠자리 갑자기 온다 나비가 돼 쳐다보고 네. 이게 바로 이제 동안 신경이에요. 네. 네. 우선 그렇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래요. 그럼 우선 잠깐 찬양 듣고 목사님 네. 네. 네. 찬양 듣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엄마! 모기 모기! 어머어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페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페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21-031-9060.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목사님. 그럼 이번에 신경계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시신경, 동안신경. 제일 처음에 추신경이 먼저. 추신경. 예. 시신경, 그 다음에 동안신경. 네. 그러니까 세 가지 우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 추신경이라는 것은 센서리밖에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뭐 냄새 맡아. 뭐가지고 무슨 뭐 냄새 맡기 위해서 무슨 뭐 움직이시는 근육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저 추신경은 센서리밖에 없어요. 모터가 없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추신경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하려고 그러면은 테스트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일 같은 거 네. 코에다 내고 넣고 이거 무슨 냄새냐면 오일인가? 그다음에 눈 감으라 해놓고 말이죠. 네네. 해놓고 바나나 갖다 놔요. 이거 무슨 냄새냐고. 이 바나나 냄새냐고. 예, 이렇게 예, 저 뭐 언니는 갖다 놓든가 네. 냄새를 맡겨서 이제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제 네. 센서리밖에 없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추신경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네.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무슨 신경이 있어요? 중추신경이요? 아니. 예, 12가지 신경 중 하는 거예요. 첫째가 이제 추신경 있고 냄새 맡는 거. 시신경. 시신경. 눈 시신경. 예. 네. 예. 옵틱 너브라고 그러는데. 네. 옵틱은 그것도 시신경밖에 없어요. 센서리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본다는 건 뭐예요? 어떤 이미지가 상이 렌즈를 네. 우리 눈에 있는 렌즈를 통해서 뒤에 망막에 이미지가 오잖아요. 네, 네. 그럼 그걸 가지고서 이제 뇌까지 올라가서 판단하는 거죠. 아 이게 뭐 저게 뭐 강물이다. 아 이건 뭐 바닷물이다. 네. 예를 들어서 이거 산이구나 보지 않습니까? 시신경밖에 없어요. 시신경은 센서리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센서리가 할 게 없어요. 네. 모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눈 중에서 모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뭔가 아니 눈동자를 돌려야 하잖아요. 네, 네. 위에도 보고 아래도 보고 하려면 동안신경. 네. 동안이라는 건 뭔가 아니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 움직일 동. 눈 안구를 움직이는 신경을 보고 동안신경이라고. 동안신경. 예. 네. 그러니까 눈 눈으로 색깔도 구별하는 신경이 또 따로 있나요? 그 신경 있죠. 그거는 뒤에 레티나라고 있어요. 망막이에요. 네. 망막에서는 보면 그 신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칼날을 이게 구분하는 신경이고 네. 블랙을 흰인 거냐 블랙이냐 그 보는 거하고 있고 이게 그 추세포라고 있어요. 네. 그런 칼날을 보는 거예요. 네. 간세포는 뭐라면 이제 여기 뭐라 이렇게 까만 것만 보고 네.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면 여덟 번째 네. 베스티큘라 코클레 네브 그 청신경이 저기 듣는 거 네. 거기에 들어가요. 아. 그거하고 다르고 지금은 지금 모두 눈이라고 해서 다 저기는 아니네요. 네, 눈을 네. 달라요. 예. 그러니까 눈에도 이제 뭐 신경들이 많죠. 네. 지금부터 옵틱 너브 있죠. 시신경, 동화신경 있죠. 네. 그다음 이제 저기 트로클레 너브 좀 더 설명을 합니다. 이제 네. 이런 것도 있고 어브디스 너브가 있고 청신경 있고 이 눈 하나만 해도 신경들이 엄청 신경들이 많네요. 12가지 신경 중에서 네. 100가지가 한 5가지 8 개가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눈을 이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신경을 쓰는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오클로모트 너브 네. 동안신경 얘기합니다. 네, 네. 동안신경이라 그러면은 눈에 있는 근육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그 근육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좌우가 있지만 우선 하나만 네. 하나 하더라도 직근이 있어요. 직근 똑바로 되는 거예요. 눈을 바짝 위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렉터스 어퍼 렉터스 위에만 보는 거. 그다음에 인터널 미디얼 렉터스 안쪽으로 보는 거예요. 왼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레터럴 보는 거예요. 레터럴 렉터스. 밑에는 인피어리 렉터스. 그래서 네 가지 직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십자가처럼 모여가지고 가운데가 눈동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위에 렉터스가 슈퍼리어 하면 잡아당기면 탁 올라가고 내려가고 왼쪽 오른쪽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저기 눈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냥 옆으로도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응? 옆으로도 보고 아래도 보고 아래 옆으로 사이드로도 보고 그리고 사이드로 보고 네. 다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가지만 네 가지 근육 가지고는 우리가 보고 싶을 때 못 봐요. 네. 그러니까 오블리크라는 모습이 있어요. 오블리크. 오블리크는 비스듬하게 되는 모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위에도 오블리크한 것이 있고 밑에도 오블리크한 것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래 위로 옆으로 이 오블리크 모습 적당히 움직여 가지고 그냥 옆으로도 보고 막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눈에만. 예, 눈에요. 눈 근육에만 여섯 개가 있는 거예요. 더 있어요. 우선 지금 이제 보기 위한 것만으로 여섯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동안신경이 네. 뭐 어떤 것이 있는 거 아니? 슈퍼리어 렉터스 위에를 볼 수 있어요. 네. 또 미디얼 왼쪽 저 안쪽으로 볼 수 있어요. 밑으로 내릴 수 있어요. 갑자기. 네. 예. 그 다음에 인피어리어 렉터스가 있어요. 인피어리어 오블리크 머슬. 그러니까 밑에서 비스듬하게 잡아당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이 똑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만 비스듬해 가지고서 옆을 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네, 네. 그런 인피어리어 그것이 동안신경이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목사님 예. 동안신경까지 듣고 또 우리 잠깐 그래요? 예, 찬양 네. 듣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자꾸 말씀을 끊죠. 아, 네, 괜찮아요. 네. 또 우리가 또 찬양도 듣고 네, 쉬엄쉬엄 가는 것이 또 알겠습니다. 네, 찬양 듣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러면 시신경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거죠? 네. 예, 시신경은 이제 두 번째는 끝났고요. 지금 아까 오클로모 오토노모 동안신경 세 번째 지금 이제 하다 말았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육이 네. 직접적인 것은 여섯 개 중에서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가 네. 이제 위에, 아래, 안쪽에 그리고 밑에 네. 오블리크까지 해서 네 개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있는 것이 이거 보고는 그냥 그냥 렉터스 머슬, 머슬이 근육인데 이너 아이 머슬이 있어요. 근데 바깥에 쪽에 눈에 보면은 그건 바깥쪽으로 봐요. 네. 근데 안쪽으로 또 그 근육이 또 있어요. 네. 그건 무언가니 우리가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잖아요. 네. 먼 산도 보고 공부할 때 보면 가깝게 보잖아요. 네.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렌즈가 어떻게 될까요? 두꺼워져야죠. 네. 그잖아요. 네. 멀리 볼 때는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 렌즈의 두께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원근법을 우리가 쓴단 말이죠. 네. 이 신경이 바로 오클로모터 넘버가 있는 아, 세 번째 네. 신경이에요. 네. 자기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두꺼워져, 예, 내가 두꺼워졌다, 뭐 렌즈를 얇아졌다. 뭐 가늘게 했다, 얇게 네, 했다, 네. 두껍게 했다 이거 아니냐. 네. 저절로 멀리 보겠다고 마음에서 생각하면은 스스로 이제 눈에, 눈 신경에서 예, 만들어지는 그 신경처럼 이렇게 저기 렌즈를 멀리 보면 이렇게 해. 네. 그 뭐 실리얼이 맞다고 있어요. 네. 모양근이 있어요. 네네. 모양근이 이제 움직여서 렌즈를 간략하게 하고 두껍게 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네. 자, 이 오클로모터 지금 여기 설명합니다. 네. 여기서 렌즈의 두께를 통해서 원근을 하는 것이 오클로모터 너브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본다 그러면은 원근뿐만이 아니라 빛의 조명에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는 어떻게 돼요? 눈을 크게 떠야죠. 네. 동공이 넓어 커져야잖아요. 네, 네. 그 너무 밝은 데서 어떻게 해요? 동공을 줄여야잖아요. 예. 이 동공을 표필이라고 그러거든요. 동공. 스스로 줄여주잖아요. 왜? 이렇게 그렇죠. 뭐 스스로 저, 네. 하죠. 이게 바로 이게 세 번째 신경인데. 네. 이것이 이제 이게 모터의 너브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저기 조리개 역이죠. 카메라의 네네. 조리개 역할을 아. 우리 몸에 그 표필 동공을 이게 바로 옆에 동그랗게 되는 것이 동공을 옆에 있는 것이 표필. 네. 홍채라고 그래요. 네. 홍채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이제 가운데 말고 눈동자 가운데 있잖아요. 색깔. 네, 네. 그 조금 그 위에가 네. 또 바깥에 있는 그 원형이 조리개예요. 네. 홍채. 네. 한국 사람들은 홍채가 색깔이 까매요. 까맣죠. 이 서양 사람들은 파랗죠. 가, 예, 파란색, 갈색.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홍채 색깔이 바로 조리개라는 거죠. 아, 네. 예, 그래서 그게 무슨 역할을 해요? 빛의 양을 조절하죠. 아, 네. 예, 그러니까 밝은 데 가서는 확 해주면 네, 햇빛이 네. 망막에 들어가면 망막이 상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홍채를 줄이는 거예요. 네. 또 어두운 데 가서는 크게 봐야 되니까 빛을 많이 받아야죠. 네, 네. 홍채를 확 열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넓어지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오클로모터 너브. 네. 세 번째 동안신경이에요. 네. 아까 저 다시 리뷰하면 네 가지의 근육, 네. 여섯 가지 근육의 그런 직근 이런 것에서 네 가지, 여섯 가지 근육, 네 가지가 네. 동안신경하고, 네. 그다음에 조절을 하고 빛을, 네. 네. 그다음에 또 원근법을 네. 가까운데 이 가지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동안신경이에요. 네. 그럼 목사님 그 눈꺼풀의 눈꺼풀하고는 그 세 번째 동안신경하고는 틀린 거죠? 아, 눈꺼풀도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눈꺼풀이 왜 우리가 피곤하거나 뭐 뭐가 부족하면 막 떨려갖고 자기 스스로 혼자 막 떨리잖아요. 그럴 때가 많거든요. 예, 저도 피곤하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아, 물론 피곤이 누적이 되게 그런데 신경의 그런 안정성을 이제 못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일리드. 네. 눈꺼풀, 네. 눈꺼풀도 이 오클로모터 너브가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가지 근육에다가 아일리드에다가 빛을 전하는 홍채 그리고 또 이제 실리어리 바디에서 저기 렌즈를 두껍게 하고 가르게 하는 원근법 네. 네. 이거를 이제 오클로모터가 이제 하는 것이죠.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하는 방법은 아까 옵틱 너브는 그 저기 우리가 그 시 저기 아, 비주얼 어퀴리티 시력 검사하는 그 차트가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가지고 하면 이제 되는 거고. 네. 오큘로모터 노브도 예를 들어서 이제 동공이 이제 콧대 작았다 이제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네. 어떤 물건을 이렇게 이제 대주기도 하고 이렇게 네. 갑자기 그러면 이제 깜빡거리고 이제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어두운 데서 이런 걸 이제 하는 건 뭐 그렇게 뭐 의사가 한 일이니까 우리가 네. 특별히 뭐 그렇게 하는 건 없죠. 그리고 이제 뭐 촛불 되기도 하고 깜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네. 표피를 네. 예, 이게 좀 저기 잘 움직이는가 모터 너브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지금 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 번째 거요. 네 번째 신경은 어떤 예, 신경? 네 번째는 트로클리아 너브라고 했어요. 눈에 관한 거예요. 아.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트로클리아라는 거는 저기 그 도르래 있죠.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바퀴고통이 있어가지고 끈을 잡아당길 때 네네네. 직접 하지 않고 옆으로 90도로 하려고 그러면 네. 가운데 도르래를 놓잖아요. 네네. 도르래라는 것이 바로 트로클리아라는 뜻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트로클리아가 있어가지고 이제 인대를 통해가지고 네. 비스듬하게 네. 잡아당겨주는 거거든요. 네. 바로 이것이 이제 슈피어리 오블리크라고 해서 어디에 있는 거 아니? 요 눈에 끝에 있어요. 이렇게. 눈꺼풀 밑에 아이리드 네. 밑에 네네네. 요거 눈동자 이 오른쪽 위에 예. 상방은 상방인데 레터럴 상방 양쪽으로 네. 거기에 이 트로클리아의 그 저기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도르대 같은 것이 여기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블리크는 동자에는 인대를 통해서 딱 붙어 있고 끈이 네. 돼가지고서 트로클리아 이 트로클리아 걸어요. 네. 걸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움직일 때에 위로 만약에 위 상방으로 본다. 상방인데 상방 중에서도 오른쪽 거하고 위하고 중간쯤 네네. 45도 본다. 그럼 이 트로클리아 러브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 잡아당기면 당겨지니까 바로 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보게 되는 거 아니에요. 45도를 네. 보잖아요. 네네. 그게 네 번째가 트로클리아 러브예요. 네. 예, 도르래 러브죠. 도르래. 쉽게 얘기하면. 예. 네. 중말 뭐 한자로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예, 활차. 활차라고 해요. 활차. 활차. 아, 활자 네. 신경. 예, 네. 활자 잊어버렸네. 그럼 다섯 번째 신경은요? 네 번째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트리제미날 너브라고 있어요. 트리라는 건 세계라는 뜻이에요. 네. 제미날이라는 건 가지가 네, 세 가지의 가지가 가지. 나와서 얼굴을 이제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주로 그 뭐 센서리와 모터가 다 있는데 네. 근데 이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센서리와 너브가 이제 같이 있어요. 근데 센서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얼굴에서 세 가지가 우선 이걸 말씀해. 세 가지가 브랜치가 뭐냐? 포리드 이마. 이마. 이 귀 뒤로 이렇게 와 가지고서 예. 신경이 말이죠. 예, 예. 이게 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귀로 뒤로 해 가지고서 세 가지 브랜치가 이제 얼굴에 이 치크, 이 뺨에서부터 귀 앞에서부터 쭉 이게 세 가지 브랜치가 나가는 거예요. 네. 하나는 어디예요? 이마. 이마. 두 번째는 여기 볼 포함해 가지고 이 광대 예. 여기 중간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브랜치는 어디예요? 턱.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트리 조미날 세 가지의 브랜치가 나오는 것이다. 아, 네. 이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마하고 볼하고 턱이 움직이는 신경이 이 다섯 번째 신경인 거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제 트리 조미날 러브가 그 나중에 이제 일곱 번째 안면 신경이 있어요. 네. 그거하고 조금 이렇게 좀 오버랩 되는 거 있고 아, 네. 그것도 페이셜 러브니까 지금 트리제미날도 좀 얼굴이잖아요. 네, 네. 또 이 페이셜 러브도 안면 신경이니까 네. 이게 같이 점이 좀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우선 네. 이 트리제미날 러브 다섯 번째 신경을 하는데 네. 여기는 주로 센서리 너브가 있어요. 주로 센서리 너브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예.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그때 한번 저기 제가 대담을 이제 하다가 우리 저기 우리 한쪽이 왜 어느 분이 시려서 감각이 차갑다고 예, 하신 예, 그렇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실수해서 네. 일곱 번째 신경이라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다섯 번째 신경이에요. 아, 네. 얼굴에서 이렇게 페이스 저기 느끼는 거. 네. 그거는 다섯 번째 신경입니다. 다섯 번째 신경. 예. 얼굴에 그러니까 센스를 이제 느끼는 거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 느끼는 게 얼굴뿐만 아니라 코와 입에는 안에는 뭘로 되어 있는 거 아니? 예. 이 바깥은 스킨이잖아요. 네. 근데 안에는 그냥 스킨이 아니라 점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죠? 입에도 점막이고. 네. 코에도 점막이 있어요. 네. 이 점막에 센서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코가 막혔다. 네. 뭐 무슨 뭐 아닌 말하면서 개미가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있으면 어 간지럽다 뭐 이거 뽑아야겠다 느끼는 것이 이 투리즘이나 넣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리고 입에는 어때요? 입에 뭐 헐고 허불고 아프고 뭐 예를 들어서요. 이 아픈 거. 네. 아 이거 입술 안에 이거 뭐가 이게 뭐 돌 뭐 아주 뭐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센서리 너브가 바로 이 투리즘이나 너브예요. 네. 그러면 주로 제 얼굴에는 감각을 전체하고 코와 입에 대한 점막에 대한 느낌을 이 트리제미널 러브가 하는데 네. 그러면 센서리만 있느냐 모토가 또 있잖아요. 네. 한 가지 모토가 있어요. 네. 입을 이제 깨물어 먹잖아요. 춤이 네. 쉽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이 마세트 머슬이라 가지고 이 볼을 여기에 네. 씹으려고 하면 여기 저 이 턱하고 네. 여기 광대뼈, 이 만디블하고의 근육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움직임에 인해서 음식을 씹는 거예요. 저작을 네. 하는 거죠. 네네. 네, 그 모터 너브가 그 트리제메 너브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리제메 너브는 주로 가다 센서리지만은 모터는 깨무는 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교통사고 난다. 그래가지고서 한쪽에 그 트리제메 너브가 다쳤다. 그럼 못 씹는 거죠. 못 씹어요. 쉽지 못해요. 네. 또 여기 뭐 센서리를 못 느끼다든가. 네. 뭐 부분적으로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모터는 예, 쉽지는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 추잉하는 거 있고 이제 그런 거 있고. 네. 뭐 그럼 간단한 거죠. 그다음에 네. 이제 여섯 번째는 어버듀슨스. 어버듀슨스라는 것은 이 외성경이라 그러는데 아까 트러클리아 아까 트러클리아는 뭐라 그랬죠? 활자신경을 했죠. 네. 이게 도르의 처명가 잡혀 땡이 네 번째인데. 네. 이번에 여섯 번째는 그거 비슷한데. 네. 그거 비슷한데. 아, 이거는 어버디스 외선 바깥으로 잡아당겨지는 말하면 이제 도르레처럼 하긴 하는데 예, 바깥으로 당기는 외선 바깥으로 네. 이렇게 아, 돌게 외선. 하는 예 외선 바깥 예, 바깥으로 이렇게 휙 돌려가지고서 눈동자를 이렇게 좀 삐뚤어 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외선경이에요 여섯 번째 네. 신경이에요 어.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디 무슨 모습인 거 아니 아 삐뚤어 하는 건 이제 아니네 그죠? 이 저기 삐뚤어 하는 건 위거는 이제 3차 생 저기 그 뭐예요 오클라모터 너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 저기 또 뭐예요 아 저기 위에는 이제 트로클레아 너브고 오클라모터는 인퓨리인데 레터럴 렉터스 네 왼 바깥으로 보는 거 오른쪽 바깥으로 보는 거 예 눈동자를 네. 바깥으로 굴리는 거 네 이것이 바로 외선경이에요 네 외선신경 그래서 네. 어버듀슨스 너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이제 눈동자를 어디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여섯 가지가 이제 네, 네 그럼 목사님 네. 오늘 여섯 가지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 참 신경 척추 신경 말초 신경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눈의 시신경 막 정리가 잘 안 돼요 저도 잘 네 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6번째까지 했으니까 네 일곱 번째서부터 네. 안면 신경에서부터 안면 신경 12번째 신경까지 이제 네 예, 안면 신경이 문제 우리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니까 재밌을 그렇죠.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우리가 뭐 실질적인 우리 삶에 적용이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뭐 여름에 더워서 뭐 저기 바위에서 잤는데 얼굴이 돌아갔다. 예, 그게 바로 안면 신경이 마비된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아 다음 시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안면 신경에 대해서 얼굴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우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다음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실 거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정우에 만나요 제시였습니다. 알찬 정보로 채워주신 우리 선우영 씨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우리 안면신경 공부 저 많이 해오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